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지앙카를로 일리아 발로리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이 백두산 선출위원들을 높이 칭송했습니다. 그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,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 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의 대성인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. 김일성 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종일 용도자에 의해서 굳건히 계승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에 불민부리의 선군 용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연전 연승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대외관계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. 그는 오늘 조선혁명의 진두에는 또 한 분이 전출위인이신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각하께서 서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계시어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위와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며 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쳐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